UBS. "어느 날 하늘에서 날저기가 떨어졌어요." 제목, 순간순간. 날씨는 흐림. 여러분 안녕하세요. 개강하고 날저기를 처음 쓴 게 엊그제 같은데 벌써 9월 말로 달려가네요. 전 최근에 친구와 해리포터를 보고 왔답니다. 중학교 땐가? 해리포터에 빠져 며칠 동안 해리포터만 봤던 때도 있었는데 그때 한참 몰아보고 나니 몇 년 동안 안 보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오랜만에 아무 생각 없이 보러 갔다가 해리포터 처음 본 사람 마냥 울고 나왔습니다. 4DX로 봤더니 감동이 배가 되더군요. 너무 재밌게 보고 와서 다시 보길 잘했다고 생각해요. 해리포터도 그렇고 영화에는 명장면이 꼭 하나씩은 있죠. 사실 저는 항상 감동받는 포인트가 남들보다 빨라서 명장면이다 한 장면에서는 이미 울고 있답니다. 영화 속 주인공들의 인생처럼 저의 인생을 영화로 만들어 본다면 저도 그런 명장면을 가지고 있을까요? 짧으면 짧고 길면 긴 약 20년 인생. 영화로 만들기엔 분량이 넘치지 않을까 싶기도 하네요. 투모로우바이투게더의 9화 4분의 3 승강장에서 너를 기다려. 나는 백스타 행복한 것만 가차 웃는 것보다 웃을 때가 더 아파 날 참아보려 해도 버텨보려 해도 그게 다 안 돼 지금 내게 네 손이 필요해 그때 눈물이 날 텐데 손이 꼭 잡아 도망갈까 숨겨진 9화 4분의 3은 함께 약할 수 있어 비비비 바비비 열차가 출발하네 비비비 바비비 우리의 매직얼랜 이 터널이 지나면 내일 끝도 나면 꿈속은 현실이 돼 내 지팡이 날란 break up 우주 속을 우린 헤엄 두개골이 got it damn 변진 it's okay Don't be no spray 우리가 함께해 빛밤이 끝나려 할땐 시계 마법 등교실에 상실할래 소원의 주문이 너와 널 이어줄게 이 터널을 지나면 내일 또 나면 속은 현실이 돼 자, 이제 명장면을 정해볼까요? 일단 제가 태어나는 순간, 제 인생의 시작으로도 볼 수 있죠. 오프닝이라고도 생각할 수 있지만 이것도 저에겐 명장면입니다. 저라는 사람의 시작이니까요. 그 다음 장면은 제가 행복하게 놀러 다녔던 유년기입니다. 저는 이 부분도 그냥 넘길 수 없어요. 지금은 INFJ인 제가 ENFP였던 순간이거든요. 저는 유치원 애들끼리 밥 먹는데 같이 껴서 먹을 수 있던 파워 외향인이었답니다. 외동이라 외로웠는지 놀이터를 가도 수영장을 가도 꼭 친구를 만들고 집으로 돌아왔어요. 지금이라면 인스타라도 교환하겠지만 그때는 정말 일일 단짝으로 재밌게 놀다 왔습니다. 매일매일 새 친구를 만들던 파워 인싸 꼬맹이였죠. 지금은 밖에 나가면 기빨려 하는 사람이지만 한땐 엄청난 분위기 메이커였습니다. 어릴 때 가진 인싸력을 다 쓴 걸까요? 10cm의 서랍. 어린 햇살 아래서 뛰어놀곤 했었던 가쁜 숨결 빛인 골목 지나 길을 따라가 보면 같은 기억 어른이란 시간은 아직 어색하게도 나를 채워 많은 게 변했다 해 여긴 그대로인걸 You feel the same 땀에 젖어 놀았던 우리는 너와 난 이제 돌아갈 순 없지만 날 가진 서랍 속에서 작았던 서로를 기억해 When I'm far from home always 떠올라 난 아직도 반짝이던 네 두 눈 마주 보던 그림자 마주 보던 우리는 여기 still same 시간은 언제나 날 울리는 존재지만 놓질 못해 유년기를 지나 이제 청소년기입니다. 저는 중학생 때와 고등학생 때가 매우 다른 학생이었어요. 중학생 때는 공부하며 열심히 노는 학생이었습니다. 수업도 열심히 듣고 시험 공부도 한 달 전부터 시작했지만 그 외 시간은 최선을 다해서 놀았어요. 소소하게 공원에서 만나서 떠들면서 놀기도 하고 서울 곳곳을 놀러 다니기도 했답니다. 후회 없이 놀았던 것 같아요. 성격도 엄청 밝고 매일 웃고 다녔습니다. 고등학생 때는 공부를 열심히 하는 학생이었어요. 수업을 정말 열정적으로 듣고 동아리 활동, 학생 활동 등 학교 생활도 적극적으로 했었죠. 이때도 밝고 활기찼지만 조금 더 체계적으로 생활했달까요? 전에는 하지 않았던 생각들을 많이 한 시기입니다. 모두 저이지만 다 다른 모습의 저이기 때문에 중학교, 고등학교 시기도 다 너무 소중한 명장면이네요. 악동 뮤지션의 시간과 낙엽. 맨발로 기억을 거닐다 떨어지는 낙엽에 그간 잊지 못한 사람들을 보내다 맨발로 기억을 거닐다 붉게 말든 하늘에 그간 함께 못한 사람들을 홀린다 시간은 물 흐르듯이 흘러가고 난 추억이 잊지 못한 기억이 있어 오늘도 수평선 너머를 보는 이유 맨발로 기억을 거닐다 나를 사는 담풍에 모든 걸 내어주고 살포 기대해 본다 맨발로 기억 아름다운 것이 심취해서 쓰다 보니 이제 대학생 시기네요. 저는 제 반년밖에 되지 않은 대학생 시기를 매우 사랑합니다. 좋은 사람들도 많이 만나고 예쁜 추억도 많이 만들었거든요. 여러분, 눈치채셨나요? 저에게 명장면은 제 인생 그 자체입니다. 사소한 행복도, 곳곳에 숨겨져 있는 슬픔도 명장면이죠. 어떤 일이 됐든 그 순간이 없다면 지금의 저는 없을 테니까요. 자신이 별로인 순간도 후회하는 순간도 분명 앞으로를 살아가는 데 도움을 줬을 겁니다. 영화 속 주인공이 아닌 자기 자신의 인생은 모든 순간의 명장면이라고 생각하고 아껴주세요. 쉽진 않겠지만 저는 시간이 지나면 미화를 심하게 해서 안 좋았었던 일보다 좋았던 일들과 배운 점들이 먼저 생각나더라고요. 오늘은 제 일대기에 대해 끄적끄적 써봤습니다. 이제 날저기를 덮어볼게요. 오늘의 목소리는 지민주, 음향은 김민주였습니다. 2023년 9월 21일 김다인 쌤.